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다해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님, 우리의 슬픔을 변해 기쁨을 기쁨으로 하게 하실 주님께 이 시간 기쁨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 이제야 기네 주님 얼굴 가리쳤다 해도 주님의 그 지시리 주님의 이름 삼고 나의 몸드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해달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외하네 주님도 날 한 자리를 갖추시니 복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방법에 나의 놀라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사랑 영원 주님의 이름 선포해 이름 선포해 나의 몸 대신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슬픔 변화에 기쁨 되시가실 분이십니다. 지금 그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힘내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슬픔 변하여 기쁘게 하실 분이고요.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시간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 믿음 하나만 요구하셨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같이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